동화 한국어 버전. 그 소문 들었어? 옛날 옛날에 한 암탉이 세상에서 제일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야기는 너무나 끔찍해서 이 세상 모든 닭들의 깃털을 바짝 서게 만들었죠. 그날은 길고도 힘든 일을 끝낸 하루였어요. 모든 닭들은 푹신한 집 침대에 누워 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멋진 하얀 깃털을 가진 닭이 한 마리 있었죠. 회색 닭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암탉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의아했죠. 왜냐하면 그녀로서는 스스로의 깃털을 뽑는 행위가 매우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휴, 그 더러운 깃털을 뽑아버리니 훨씬 보기 좋네. 이런 흥미진진한 수다거리를 참지 못한 회색 닭은 자신이 누워있던 침대에서 일어나 다른 닭들이 있는 곳으로 날아갔어요. 리사? 안녕 픽시? 이리 와서 내가 뭘 봤는지 좀 들어봐. 너 이렇게 멍청한 닭 본 적 있어? 글쎄, 그저 예뻐 보이기 위해서 자기 깃털을 스스로 뽑는 닭을 봤지 뭐야. 세상에 어떤 수탉이 깃털도 없는 암탉을 좋아하겠어? 내가 만약 수탉이었다면 그런 암탉은 정말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거야. 헐, 정말이지 끔찍해라. 어떻게 그래? 부끄럽지도 않나 봐. 세상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맙소사 치킨이 쉬어. 차라리 지어낸 얘기라고 말해. 닭장 바로 옆에 있던 떡갈나무에는 한 부엉이 가족이 살았어요. 엄마 부엉이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을 만큼 좋은 귀를 가지고 있었고 또 모든 얘기를 퍼뜨릴 만큼 커다란 입도 가지고 있었죠. 바로 닭들이 얘기한 모든 얘기를요. 집으로 돌아간 엄마 부엉이는 그녀가 들은 모든 얘기를 재빠르게 전해줬어요. 새끼 부엉이들에게 이 이야기는 아주 무서웠죠. 새끼들은 즐거워하면서도 또 무서워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웠던 점은 새가 스스로 자신의 털을 뽑으며 깃털이 없는 자신이 더 아름다워 보일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엄마, 깃털이 없으면 어떻게 날아요? 닭들은 사실 우리처럼 날지는 않는단다 아가야. 하지만 깃털이 없으면 추위를 잘 느끼게 되고 심지어는 아플 수도 있지. 더 들려주세요, 엄마. 더 들려주실 얘기 있나요? 안 되겠구나. 지금은 너무 늦었단다. 너희 셋 모두 얼른 잠자리에 들렴. 잘자, 우리 천사들. 얼마 뒤 새끼 부엉이들이 잠들자 이마에 키스를 해준 엄마 부엉이는 오늘 그녀가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러 비둘기 친구들을 찾아갔어요. 이 정신나간 닭들 얘기를 비둘기한테도 들려줘야겠어. 내 말을 안 믿을 것 같긴 하지만 해봐야지. 엄마 부엉이는 닭이 했던 이야기를 비둘기들에게 모두 퍼뜨렸어요. 그들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죠. 눈을 깜빡이지도 질문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엄마 부엉이가 들려주는 말들을 곧이곧대로 믿었죠. 깃털을 다 뽑고 나면 아마 얼어 죽을 듯이 추울 텐데. 이 이야기는 비둘기들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원래부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던 이들은 역시나 온 사방으로 날아가 이 재미있는 스캔들을 퍼뜨리고 다녔죠. 너희 혹시 그 소문 들었어? 저쪽 닭장에 있는 닭들은 깃털이 없는 게 더 예쁘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털들을 다 뽑아버린대. 너희 혹시 그 소문 들었어? 저쪽 닭장에 있는 암탉들은 수탉한테 잘 보이려고 스스로 털들을 다 뽑아버린대. 너희 혹시 그 소문 들었어? 저쪽 닭장에 있는 암탉들은 수탉한테 잘 보이려고 스스로 털들을 다 뽑아버린대. 한 개였던 깃털은 어느새 수많은 깃털이 되었고 한 마리였던 닭은 어느새 수많은 닭이 되어 있었어요. 다음날 해가 떴을 때는 이 충격적인 소식이 수탉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여러분께 들려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 소문 들으셨나요? 암탉 세 마리가 깃털을 뽑았다고 들었고 다른 누군가에게 이 소식을 들었고 그들은 수탉과 사랑에 빠졌다고 들었었죠. 왜 진작 내게 들려주지 않았죠? 날씨가 추워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그때쯤엔 남아있는 깃털이 하나도 없겠죠? 스스로 깃털을 뽑는 닭들의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이야기는 닭장에서 시작해 닭장으로, 농장에서 시작해 농장을 넘어 마침내 온 나라에 퍼지게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이 소식은 그 이야기가 시작된 바로 그 닭장에까지 퍼졌죠. 한 수탉과 시련의 슬픔에 빠진 상처를 입은 암탉 세 마리가 있었는데 누가 그를 더 사랑하는지 보여주어 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스스로 깃털을 뽑기 시작했대. 그리고 그 경쟁은 서로의 털이 다 빠질 때까지 이어졌다지 뭐야? 믿을 수 있겠니? 근데 이 소문 알고 있었어? 작은 털 한 개를 뽑아낸 바로 그 당사자인 하얀 암탉이 마침내 이 소문을 들었지만 도대체 이 이야기가 어디서 와전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슬프고 또 화가 났죠. 그리고 말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죠? 정말 용납할 수가 없네요. 닭들은 스스로 자신의 깃털을 뽑아서는 안 돼요. 제가 깃털을 뽑은 건 더러워졌기 때문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비밀로 묻혀서는 안 돼요. 이식을 깨우쳐야 한다고요. 농장 텔레비전과 뉴스로 이 소식을 전해야 해요. 뉴스는 여기저기 퍼져나갔어요. 그들은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 이 뉴스를 접하게 되었죠. 뉴스 정말 골치 아프네요. 심지어 저희 닭장을 위한 뉴스 채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당연이지.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를 수가 있어? 미안, 정말 몰랐어. 그게 CCTV라는 거야? CCTV가 뭔데? CCTV는 치킨 닭장 텔레비전의 준말이야. 엄청 유명하다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는 다음날 아침 신문에 등장했어요. 모두들 같은 지역 수탉에게 시련의 아픔을 당한 바보 같은 세 명의 암탉에 관한 얘기를 읽었죠. 자신들의 깃털을 모두 뽑아버렸다는 것과 이제 추운 날씨에 덜덜 떨고 있다는 기사를요. 깃털이 있었더라면 그들을 보호해줬겠지만 더 이상 깃털이 없으니 모두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말이죠. 그리고 얼마 머지않아 모두들 이 멍청한 닭들에 관해 얘기했어요. 그들이 스스로의 깃털을 뽑았다니 얼마나 멍청했는지를요. 이건 모두 내 잘못이야. 거짓말을 퍼뜨리는 게 아니었는데 사실이 아닌 이야기는 절대 남에게 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겠어. 오늘 정말이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었어. 그런 말 있죠. 진실이 신발을 채 신기도 전에 이미 거짓은 벌써 지구 반바퀴를 돈다고요. 회색 닭은 아주 값진 교훈을 얻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어떤 이야기나 말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서 말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애매한 단어를 여기저기 사용하면 절대 멈추거나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답니다. 마치 한 개의 깃털이 수많은 깃털이 되거나 한 마리의 닭이 세 마리가 된 것처럼요. 이야기는 거짓일지 모르지만 닭이 말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는 사실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